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쇠 조막이요.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했습니다. 민주공고 신문 라부니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종일 용도자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제목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주체비협의 위대한 계승자 김종은이라는 소제목의 글들을 온건 한년에 게재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광명일보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기론 업적과 선군혁명 업적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볼가리아 신문 이스크라 12월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협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소설했습니다. 파키스탄 신문 쿠에타 데일리 인디펜던트는 선군의 기치 높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